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말리마 기수.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같이 내달리자 세승리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나리 쳐가는 우리들은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나이요. 눈앞이 지금도 힘차게 달린다. 치며 전진, 공개 치며 전진, 예진군의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10년 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말리마 조선의 기상이며 말리마 주체의 날이며 눈앞이 지금도 바라보며 힘차게 힘차게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모습. 이상 노림육곡 보내드렸습니다.